뒷차가 경적을 울려도 내 오른발 힘을 줄 수 없어서 뒷차가 욕하며 지나가도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서 간다던 그곳에게 가지마 가지마 울리진 않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커다란 대차야 저 경적 그 안에 묻히는 초라한 내 속삭임 아니 들어봐 귀로는 귀로는 귀로는 귀로는 안 들려 늘 그랬듯이 내 눈을 내 눈을 내 눈을 눈을 바라봐 잊을 사랑을